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하노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빛발. 비추들어 따뜻한 종을 주니 사랑이 급히 빠롭으면 잔소리 이길 수 없어 은혜도 못 잊었다 마음에 보이는 빛내 인생의 구름 어둠을 가시워주네 사랑이 급히 빠르면 지쳤던 아무이기에 언제나 고마워 따르네 우리의 김정은 통치 지 않으리 내 한생 끝까지 따르리 우리의 김정은 통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졸리라도 말리라도 순간도 살 수 없기에 기쁨과 아픔 함께 나누며 운명을 같이 하네 졸리라도 말리라도 떠나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